괜찮아 네가 없는 나도 괜찮아 가끔씩 생각나는 날도 괜찮아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나 봐 oh. 이렇게 오늘처럼 비오는 날은 우리 함께 즐겨 들었던 네 노래 한참은 멍하니 그렇게 웃고 있어 내게는 너무도 따뜻하고